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린 앞선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복음,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죠.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우시죠. 세상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의 자격을 살피고 따집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관점과 다르게 복음을 전할 자격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아는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연약하고 미련하고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예수님 찾아오셨고 또 세워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자격 없음을 보는 자들은 언제나 그런 자격 없는 자신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높이며 의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격 없음에 대해서도 함부로 비난하거나 또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용납하고 또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하시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또 둘째는요, 복음을 누리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음을 누리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표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제자들이 보이신 표적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수단이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과 뱀을 드러내친다는 것은 귀신적인 사고방식에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즉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 내 바램보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그런 삶이 되는 걸 말합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도 하늘의 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뜻하신 바 그 하늘의 말을 알아듣고 그 말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 그러한 자가 되어 담대히 이 세상의 삶을 그 어떤 일이 닥쳐와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는 것도 그 병의 그 병이란 것은 이제 사망의 증상인데 사망을 정복한 자로 그렇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들이 증거하는 바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복된 삶,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그것을 누리고 전하는 자들, 우리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는 그런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가 있고요. 또 게다가 복음이라는 그것 자체도 사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외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라고 이렇게 천사들에게 이렇게 임무를 받은 자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잖아요. 그 여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부으러 찾아왔었죠. 돌무덤 입구에 놓인 그 돌을 해결할 방법도 이렇게 미리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천사를 만나서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놀랍고 무섭고 두려워하여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 주시고 그 마리아의 마리아로 하여금 또 예수님의 부활과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증언하게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또 예수님이 두 제자를 또 찾아가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 증거에 그 사명을 주셨는데 여전히 다른 제자들이 이 두 제자의 말을 증언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축복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또 게다가 언급했다시피 복음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뭐 복음이 뭐 이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사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의 결국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무나 무기력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수치와 그 무시와 그 모멸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게 보이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이것이 십자가가 거리낌이 되는 이유죠. 또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모욕스러운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오는가? 어떻게 메시아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인가? 좀 더 지혜롭고 아름답고 멋진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그 자체로 믿을 만한 어떤 근거를 주지 못하는 그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앞서서 살펴본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도 믿을 만한 어떤 존재들이 안 된다는 거 그런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이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이 주는 것이죠. 두 가지 사실 때문인데 뭐 사실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성령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령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또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확실케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는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해소가 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그에게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는데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311쪽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또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심으로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살린 그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고 또 그가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보혜사 성령, 그것을 보냄으로 가능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7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와 뗄려 뗄 수 없는 그 지체를 몸된 지체를 이루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내 자신에 대해서 한숨 나오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의 연약함의 문제도 또한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확실케 함으로 해소가 됩니다. 치욕스러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가장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은 성령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확증케 하심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277페이지 277쪽 12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뿐만인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주라고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 사람은 로마의 황제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만일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반역자이고 내가 그 지금 존재하는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그 고백이 쉽지 않은 고백이고 자기 전부를 건 고백인 것처럼 어떤 손해가 일어나도 또 내 목숨을 잃는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겠다. 그런 고백인 거거든요.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은 존재로 고백하는 일이 어떻게 사람의 이름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설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의 메시지가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 당시에는 표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증되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이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의 의미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앞에도 설명했다시피 표적은요 복음을 믿게 하는 용도로 쓰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용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고 그 안에 복음과 그 복음의 내용과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게 하는 성령의 능력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고 여전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특별한 것을 하나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저도 그렇거든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뭐 특별한 기적을 이렇게 경험한 것도 없지만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못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고 또 거리낌이 되는 그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은 오직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미련하고 마음이 완악하며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복음의 그 귀한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고 또 복음의 값진 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거리낌 겉으로 볼 때 거리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보잘것없어 보이는 복음이 또한 생명을 살린다는 또 생명에 살리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한다면 정말 능히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을 믿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 믿음 없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고 바라시기 바라며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